미쳤지 멍하게 남겨놓은 채 난 기대만으로 보냈지 내 품에 다 수 있게 너 없는 난 필요 없잖아 난 너밖에 모르잖아 I don't wanna be 미라 죽을걸 단 한 사람 win 내게 유일하게 빛이 날 아름다운 별은 걸을 때도 반짝여 날아갈 듯한 벌은 잡을 수가 없었어 떠나보내야만 했어 널 향한 마지막 인사는 난 기다리겠어 네가 있다면 만큼